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 같이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에서 좀 삭제돼서 아쉬움이 많은데 통일 찬송가 494장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찬송 같이 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인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29절에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말과 이면적이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좀 서로 상고해 보면서 이 두 표현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해 볼 때에 표면적 유대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의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즉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이 표면적으로 즉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실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유대인이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27절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판단의 문제입니다. 판단의 문제.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됐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표면적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본래 무할례자인 이면적 유대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문서화된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중요한 언약 행위로서 하나의 증표로서 행해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된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상징으로를 가진 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언약과 행위를 진실하게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누구에게든지 판단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구분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대한 파격적인 그런 해석이라고도 뭐 그 당시 생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해 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요 신령에 있는 것이지 의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그저 율법의 문자적 규례를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고 신령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할례받은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천명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과 29절에는 또 육신의 할례와 또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대인에게 대하여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지 않습니까? 할례에 있어서도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바 역시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창세기 17장과 또 레위기 12장 3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대로 남자의 양피를 절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할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속의 악한 모습들을 제거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일, 즉 피부의 한 조직을 도려내는 일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고통이겠습니까? 이 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항상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판단받는 것 얼마나 싫어합니까? 지난번에도 이미 판단하는 문제, 받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삶의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써도 우리 연약함을 다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뭐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늘 말씀으로 인한 승리의 삶,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